코리아 포커스 닥터 스테판 89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관례대로 코리아 반도의 정세부터 진단 바랍니다. 예, 오랜만이죠. 네, 닥터 스테판과 인턴 스테파니와의 만남을 특별히 좀 기획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북의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도 있지만 이제 전선사령부 보도가 더 인상적이죠. 서남전선군 사령부에서 전선사령부로 한 단계 격이 높아진 거죠. 그만큼 전쟁 가능성도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에서 이제 북을 인권 문제로 제소하겠다고 국제형사재판소에. 물론 이것은 유엔에 통과될 수가 없어요. 상임안보리 이사국 중에 하나인 중국이 명백하게 반대사를 표명했고 유엔 전체 나라들 중에서 이 결의안에 반대하는 나라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유엔 내에 갑의 위치에 있는 나라들은 갑의 횡포를 부리고 싶지만 을의 위치에 있는 더 많은 나라들은 그 횡포에 맞서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펙하고 G20이 있었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아펙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다시 말하면 시진핑이 푸틴을 내세우려고 이렇게 애썼다는 거고요. 반면 G20에서 푸틴은 완전히 고립돼서 실제 하루 전에 쫓겨나다시피 출국하고 말았죠. 그런 러시아를 챙기고 다독거리기 위해서 최용의 특사, 김정은 최고리더의 특사죠. 여러 중요한 인물들과 함께 푸틴을 만나러 방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식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 미 국가정보국장 클래퍼가 방북해서 두 명의 친구들 스스로 인질이 된 미국인들,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코리아계죠. 이제 데리고 이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초점은 제임스 클래퍼가 앨리슨 후커라고 하는 여성,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코리아 담당 보좌관이에요. 그래서 오바마에게 매일 정보 보고를 하면서 독대하는 클래퍼와 코리아 이슈가 되면 반드시 배석하는 후커가 함께 방북했다는 거와, 이것은 이제 CNN 사진을 통해서 확인됐죠. 또 클래퍼가 북의 김영철 정찰국장, 일종의 카운터파트죠. 그 주제로 만찬 대접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후일담으로 공개했어요.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과연 클래퍼가 단순히 방북을 했을 것인가, 두 사람의 이른바 인질들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별 내용 없이 방북했겠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클래퍼의 방북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해 봤으면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클래퍼 정보국장이 미 대통령 오바마의 특사로 방북하면서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사라면 일반적으로 친서를 가지고 가죠. 네. 네, 미 국무부는 북에 억류 중이던 케네스 베이와 매튜 밀러가 석방됐다고 8일 발표했는데요. 두 미국인은 이날 오전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북에 파견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장과 함께 평양을 떠나 괌 공군기지에 도착했으며 이날 밤늦게 워싱턴주 맥코드 공군기지에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15일에 클래퍼 국장의 이번 방북 때 백악관 관계자가 동행했고 국무부 당국자는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국무부보다 이제 백악관이 한 격 높은 거죠. 그러니까 국무부 관계자는 동행하지 않고 백악관 관계자가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비중이 있다라고 확인시켜준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북이 아예 사진을 공개한 거죠. 그 후커, 앨리슨 후커의 사진이 공개됨으로써 CNN을 통해서 만찬아가 알게 된 거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북이 CNN을 통해 공개한 9장의 사진 가운데 한 장에 나온 클래퍼 국장 옆의 여성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코리아 담당 보좌관으로 특사단에 포함돼 갔다고 밝혀졌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16일 날 클래퍼 국장이 월스트리트 저널과 방북 후일담을 공개했는데요. 사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약간 클래퍼 본인이 북에 갔던 것을 낮추려고 한 것이 아닌가, 말로는 뭐 북에서 큰 기대를 했는데 본인이 정작 갔을 때 들고 온 것이 없어서 많이 실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갔던 것을 낮추려는 의도가 좀 보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특사 자격도 취소해가지고 이거 잘못하다 그 귀국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두려움도 생겼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했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 정말 할 말이 많은데 하여튼 클래퍼의 방북은 정말로 흥미로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현 정세의 초점이고 클로즈 트랙과 오픈 트랙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향후 정세 전망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클래퍼의 방북은 두 가지로 볼수 있다. 하나는 정말 말 그대로 배하고 밀러라는 두 이른바 인질, 두 친구를 데려가기 위해서 사과 내용이 없는 친서를 가지고 그냥 방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은 뭐 평화협정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할줄 알았는데 클래퍼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뭐 특사 자격을 취소하고 그냥 이두 친구 데려가 라고 사면장을 읽었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하나는 뭐냐면 클래퍼가 오바마의 북미 정상회담 확약, 확실히 약속하는 담보 서한을 가지고 올라갔고 북이 만족해서 만찬을 베풀고 배하고 밀러라고 하는 두 친구를 풀어줬다. 귀국 선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연 어느 것이 맞겠는가 하는 거죠. 먼저 시간 순으로 보면 8월 16일날 미 군용기가 괌도에서 평양으로 갔습니다. 과연 누가 탔을 것인가? 그리고 10월 21일날 또 다른 이른바 인질 파울로라는 친구를 누군가가 이제 북에 와서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 누군가는 바로 다음에 11월 8일 클래퍼와 후커가 방북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인사일 것이다. 정보부와 관련된 요원일 것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흐름들을 비공개 경로식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8월 16일날 클래퍼가 또는 그 이상의 인물, 가령 키신저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방북을 해서 큰 그림의 합의를 하고 그 중간 진행을 한 정보요원이 방북해서 파울러를 데려오는 그 과정에서 이제 북에 통보하고 마지막으로 클래퍼가 후커와 함께 방북해서 8월 16일날 북에 약속했던 미 대통령의 확약 서한을 전달하고 모종의 결론을 내고 온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북도 남은 이른바 인질들을 다 털어주고 만찬까지 베푼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북이 빈손으로 온 클래퍼에게, 물론 대통령 친서가 있습니다만은 클래퍼가 사과 내용이 없다. 평화협정 뭐 이런 논의를 할줄 알았는데 아무런 논의도 안 했다. 북에 대가로 준게 없다. 후일담으로 공개한 클래퍼의 이 말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북이 미쳤다고 만찬을 해주겠어요? 예. 클래퍼의 말대로 한식이 12가지로 해서 코스로 나왔답니다. 음식은 굉장히 맛있었대요. 당연하죠. 코리아 음식이 세계 최고니까. 그런데 뭐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걸어서 이제 김영철 총정치국장이 식사 자리에 화제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그것만 없었다면 뭐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어쨌든 만찬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건데 12가지 한식 코스를 아무런 것도 가져오지 않은, 그래서 별로 북이 얻은 게 없는, 아니,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방북했다는 거 사실 외에 뭘 얻은 게 있어요? 그 방북한 게뭐 대단한 거예요? 전직 대통령도 방북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 북으로서 만찬을 베풀면서 대접할 이유가 없죠. 더구나 그두 인질, 제5차 반미대결전 기간 중에 스스로 북에 들어가서 인질이 된, 수상한 그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10월 달에 보내고 남은 두 사람을 11월 달에 보낸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제4차 반미대결전과 비교해 보면 역시 스스로 두만강을 넘어서 인질이 된두 여성이 있어요. 한 명은 코리아계고 한 명은 중국계인데 클린턴 대통령 시절 부통령이던 엘고어 유태인이죠. 이 친구가 하는 미국의 소리 방송의 기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두 여성을 마치 딸을 데려가는 아버지처럼 클린턴이 방북을 해서 동행 귀국했죠. 사실 클린턴이 루인스키 스캔들처럼 호색한으로 소문이 났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성과 관련해서. 근데 이 두 여 기자들을 마치 구출하는 것과 같은 연출을 하면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죠. 그런 데 비해서 보면 전직 대통령급도 아닌 사람이 와서 남은 인질 두 명을 다 데려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단순한 방북이거나 아무런 것도 북에 주지 않고 가져갔다는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없죠. 예. 근데 사실은 전직 대통령보다 이 국가정보국장이 더 실속이 있습니다. 더구나 후커라고 하는 코리아와 관련된 실무 최고 담당자까지 같이 있었다면 당연히 오바마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의 16개 모든 정보 부처를 총괄해서 대표적으로 매일 보고하는 클래퍼야말로 오바마의 특사로서 마치 닉슨의 특사 키신저와 같은 오바마의 특사 역할을 하기에는 손색이 없죠. 다시 말씀드려서 클래퍼는 오늘의 키신저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키신저가 중국에서 한 건 뭐냐면 곧바로 중미정상회담을 개최하도록 작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미정상회담 이후 중미 수교를 했죠. 대만이 낙동강 오리알되고 중국은 문화대혁명의 후과를 극복할 수 있는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뒀죠. 그리고 닉슨은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출路를 열은 거죠. 어쨌든 이런 그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서 키신저의 방중이 있었고 그것으로 중미 관계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는데 클래퍼의 방북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제 보기에는 클래퍼가 이번에 처음으로 방북한 것 같지 않아요. 2012년 4월, 8월, 2013년 12월, 2014년 8월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만 네 번입니다. 미 군용기가 괌도에서 평양으로 날아가는 형식의 방북을 한 것이 그리고 이 군용기에 누가 탔는지는 아직도 제대로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뭐 미국 언론을 통해서는 뭐 사일러라는 이 코리아 담당이 있어요. 후커의 하급입니다. 후커가 그 슈퍼바이저죠. 상급이죠. 뭐 그전에는 이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코리아 담당 보좌관 수준에서 방북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 보도가 됐는데 이번에 클래퍼 방북을 통해서 보면 클래퍼가 그 군용기를 타고 방북했었던 거 아니냐. 또 나아가 그 이상급 뭐 가령 키신저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방북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가설을 엮어보면 지난 8월 16일에 클래퍼와 키신저가 방북을 하고 10월 달에 중간 연락책으로서 이제 누군가가 방북한 뒤에 이제 공개적으로 비공개 경로에서 이제 공개 경로로 올라오는 클로즈 트랙에서 오픈 트랙으로 이제는 빙산의 밑부분이 이제 빙산의 윗부분으로 빙산의 일각으로 이제 올라오는 비공개 경로에서 공개 경로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클래퍼와 후커의 방북이 아니겠느냐. 이제는 공식화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8월 달에 이미 북미 정상회담을 합의하고 그 확약을 11월 방북을 통해서 북에 해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북도 이젠 끝났다라고 해서 만찬도 대접하고 두 이른바 인질도 풀어준 거 아니냐. 그러지 않으면 더 데리고 있겠죠.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따라서 이 가설이 맞다면 빠르면 연말, 늦어도 연초에는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되지 않겠느냐. 심지어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죠. 사실 그렇게 해야 2015년 8월 15일 광복 70돌, 10월 10일 당창건 70돌 전에 결정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주남미군 철수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중미 수교와 같은 과정이 북미 간에 진행이 되는 거죠. 중미 관계 개선처럼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북이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북남, 남북 관계 개선을 금과 억조로 쪼아봤고 국방위 중대제안, 특별제안, 뭐 고위급 접촉, 이상가족 상봉,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대표단 방남 등 일련에 일관되게 추진한 배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북미 관계 개선이 임박했기 때문에 북남 관계 개선도 같은 동포로서 같은 핏줄의 형제로서 놓치지 않고 기회를 준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걸 읽지 못한 박근혜가 계속 튀면서 그 기회들을 계속 놓쳐온 것이다. 뭐 최근에 말해도 이제 대북 비라살포라든지 뭐 애기봉 등탑 철거 결정에 대해서 오히려 진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박근혜가 정말 정세의 맥락을 읽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판단과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 최근에 정책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원칙적 입장을 발표했는데 박근혜 실명은 거론했습니다만 비난은 자제하는, 다시 말해 여전히 기회를 주고 있는 측면이 인상적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김무성이 상해에서 한 개헌 본문론은 상전 미국이 지어준 각본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박근혜를 토사구팽하려는, 2015년에 이런 천지개벽이 북미관계에서 이루어진다면 북남관계도 그에 맞춰 가야 되는데 박근혜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정권, 개혁정권이죠. 물론 이원집 정부로 해서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눠갖고 대통령이 이제 통일과 외교를 총괄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권력분점 개헌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나가게 하려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간 박근혜 이른바 정권이 북과 관련해서 계속 튄 것이라든지 대북비라살포라든지 현재 진행 중인 후국훈련을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그것은 중미 수교 과정에서도 그랬고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할 때도 그랬는데 미군은 이렇게 급반전되는 그런 결정을 그 이전까지는 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공개가 되면 그 효과가 반감할 뿐만 아니라 수구 세력들이 동요해서 남 같으면 스스로 무너지기 십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남북, 북남 관계를 더욱 긴장시켜서 남측 수구 세력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미군이 빠진 뒤에도 버틸 수 있게, 최대한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이 미국의 속내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5년에 반환하기란 전시작전권도 무기한 연기하는 것이 맞는 거죠. 사실 2015년에 남코리아가 전시작전권을 반환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정세에서 그 일정을 그대로 추진하게 되면 수구 세력이 감을 잡죠. 아, 미군이 나가는구나.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베트남은 잘 알다시피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그리고 미국이 회의를 해서 평화조약을 체결했어요. 파리 어코드라고 하는. 그리고 3개월 만에 미군이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베트남이 통일됐죠. 이 학습효과 때문에 남코리아에서 미군이 나간다는 것은 수구 세력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죠. 실제로 남코리아 군대는 올해 총기 난사 사건과 구타 사망 사건이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제대로 된 군대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코리아 수구 세력들은 남코리아 군대를 믿지 않습니다. 오직 미군만 믿는 건데 그 미군이 나간다면 결정적으로 동요하게 되는 거죠. 자식들을 미국에 보내 이제 뭐 영주권을 얻게 한다든지 또는 스스로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외국의 재산도 많이 빼돌린 그런 수구 세력인데 그것이 더욱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극히 비밀로 하고 오히려 그 반대되는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이것이 영리한 책략이 되는 거죠. 뭐 한두 가지 더 덧붙이면 제5차 반미 대결전이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가.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이 힘으로 미 제국주의를 제압해서 천하제일 강국이 되는 거죠. 전쟁이죠. 북에서는 네. 이제 싸움이라고 하고 그 싸움 준비 완성을 무지하게 다그쳐온 거죠. 올해만 해도 백두산 훈련 열풍으로 군인들을 준비시키고 최첨단 전술 로켓 탄 발사 시험으로 무기를 준비시켰죠. 다른 하나는 이제 말로 정리하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이 완전히 굴복해서 굳이 싸움을 벌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될 때만 가능하죠. 앞서 말씀드린 북미 정상회담, 북미 수교, 주남미군 철수라는 일련의 과정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2015년 광복 당창건 70돌 전에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면 제가 이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0월, 11월에는 뭔가 진도가 나가야 되죠. 12월 달은 이제 총하는 달이기 때문에 10월, 11월이 올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침 10월 21일 방북해서 파울러를 데리고 나오는데 이어서 11월 8일 방북해서 베어고 밀러를 데리고 나오는데 누군가 봤더니 클래퍼와 후커더라. 대통령과 독대하는 이 두 사람이 간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지금 김정은 최고 리더는 최후 결심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싸움을 벌려서 천하제일 강국을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일단 싸우지 않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이룰 것인가.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저의 견해고 합리적인 근거와 논리에 기초한 가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더 보충하면 천하제일 강국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외교 협상이나 경제 건설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사회주의 강성 국가라고 하면 경제 건설에 일정한 외교적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천하제일 강국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것은 현재 천하제일 강국인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 제국주의와 군사적으로 겨뤄서 완전히 압도하는 그 길밖에 없는 거죠. 쉽게 비유해서 학교에서 이제 짱이 있는데 그 짱을 밀어내고 새로운 짱이 되려고 한다면 옥상에서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짱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짱은 무엇보다도 그 싸움의 힘과 기술을 보여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은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요. 알만한 사람은 그 놀라운 힘과 기술을 알고 있지만 세상에 객관적으로 보여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북미 정상회담, 뭐 평화협정, 수교, 주남미군 철수가 이루어져도 그 북을 향해서 천하제일 강국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여전히 미 제국주의는 세계 패권을 쥐고 있으면서 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 하나를 북에 붙여준다고 해서 북이 천하제일 강국이 되고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통일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미군 기지들도 작살날 뿐만 아니라 괌도 하와이가 이제 숙대밭이 되고 미 본토가 암흑 천지 아비규환으로 바뀌기 전에 미국이 항복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그건 누가 봐도 북이 미국을 제치고 천하제일 강국으로 등극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말이 싸움이지 새 3차 세계대전이고 핵탄도 원자탄, 종성자탄 정도가 아니라 수소탄이 있고 특히 슈퍼 EMP, 초전자기파 핵탄이 있어요. 이게 미 본토에서 터지는 순간 미 전체가 암흑천지 아비규환으로 된다고 누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은 북에도 보복 공격을 하려고 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패권을 쥐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쪽에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에 다시 공격을 하게 되죠. 또 유럽 제국주의를 또 그냥 볼 수 없기 때문에 유럽 제국주의를 향해서 공격하게도 됩니다. 한마디로 핵참화의 도미노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핵참화의 도미노 현상을 실제로 벌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김정은 최고 리더가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인류에게는 이른바 아마겟돈이 되겠습니다. 인류 자체가 공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 2013년 초에 북에서 이제 모란봉 악단의 공연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은하 3호 말고 은하 9호도 등장했죠. 모형으로. 단숨에 연주곡이 연주되고 있을 때 나온 영상 속에 북에 은하 3호 2호기가 발사돼서 광명성 3호 2호기가 지구를 돌다가 터져서 지구가 깨져버리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광명성 3호 유호기는 단순한 위성이 아니라 위성탄두, 그것도 초전자기파 핵탄을 실은 슈퍼 EMP 핵탄을 실은 위성탄두라는 거죠. 그것이 터지면 미 본토만이 아니라 지구가 작살날 수도 있는 그런 가공할 만한 아마겟돈을 부르는 핵무기라는 거죠. 그것을 올려놓고 시작한 것이 제5차 반미 대결전이에요. 그러니 김정은 최고 리더가 2013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 쉼표 천하제일 강국이라고 명명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심사숙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육자회담으로 복귀하는 거 아니냐, 이번에 클래퍼가 가서 제안한 게 육자회담 복귀가 아니겠느냐라는 견해도 있는데, 육자회담은 이미 2015년 9.19 공동성명으로 성과를 냈어요. 그런데 그 뒤로 10년이 지나서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라는 것을 또 입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육자회담으로 복귀한다? 그 복잡한 외교 과정을 겪는다? 그리고 2015년 8.15, 10.10 이전에 결론을 낸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미 관계가 비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클린턴 시절에는 3자회담을 선호했고 부시 시절에는 6자회담을 선호했어요. 그리고 오바마 시절에는 전략적 인내라고 하면서 반관반민의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그리고 최근 중간선거를 거치면서 뭔가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작년 10월 말에 보스워스 갈루치라고 하는 대북 최고 전문가들이 오바마가 이젠 정책을 바꿀 때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선거 패배해서 사실상 레임덕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남은 2년 기간 중에 오바마가 외교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가 불을 보듯 뻔하게 된 거죠. 그러니 민주당 쪽에서 북미 관계를 기존 방식과는 달리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고, 오바마도 그런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그 배후에 유대자본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하면서 오바마로 하여금 북미 관계 개선에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추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자회담이라든지 또 오바마가 기존의 정책처럼 북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비상하게 지난 20년간 쓰지 않았던 방식으로 북미 관계가 급진전되는 그 시작, 신호탄이 바로 클래퍼의 방북이 아닌가. 그리고 두 이른바 인질을 데려갔다는 것은 이미 논의는 끝났다는 것, 이제는 행동만 남았다는 것. 그러나 그 행동은 북이 통일대전, 반미대전이 벌어져서 천하제일 강국으로 가는 길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면서 일단은 싸우지 않고 한 단계 전진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쭉 들으면서 생각 드는 게, 이번에 중국에서 그 APEC 회의 열렸잖아요. 거기에서 오바마랑 박근혜가 만났다고 하는데 그 북의 비핵화랑 또 두 명의 그 석방된 사람들에 대해서 오바마가 박근혜한테 설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속에 그러면은 클래퍼가 갔다 온 그런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클래퍼가 그 방북했을 때 뭐 두 명을 순순히 석방해줬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거기에서 언론들은 이제 유엔에서 북인권 결의안 채택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석방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제국이 인권 소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 걸 카드로 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국 훈련도 그렇고 전시작전권도 그렇고 대북 비라살포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미국이 북을 더욱 고립 압살하려고 하는 거다, 북미 관계 개선은 없다라는 징후로 읽히거든요. 그러면 클래퍼와 후커의 방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네, 그런 차원으로 보면 이제 북을 이렇게 압박했더니 두 인질을 석방하더라. 그리고 클래퍼는 지금 말하고 돌아다닌 것처럼 평화협정 논의도 없었고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았다. 친서도 사과 얘기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런 게 없는데 왜 북이 다 내나요? 그 두 사람 스스로 북에 들어와서 인질이 된 거고 제4차 반미 대결전이 말해주듯이 그 인질을 석방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거든요. 전직 대통령이 방북한다든지 지금처럼 국가정보국장이 방북한다든지 이런 명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중국이 안보리에서 반대하고 또 유엔에서도 더 많은 나라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그 이른바 대북 인권 결의안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전략 전술적인 의의가 있는 그런 두 사람의 석방을 아무런 대가 없이 해주겠어요? 북이 바보입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오바마가 인권운동을 한 사람이고 좀 순진하고 솔직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 박근혜의 뒤통수를 친 거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힌트를 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수구 세력이 깜빡 속아 넘어가게 극적 전환의 방식으로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전략 전술적인 원칙을 어길 수는 없겠죠. 그러니 그런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약간의 힌트를 주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그건 전적으로 박근혜가 알아서 눈치를 채야 되는데 과연 그 눈치를 챘겠는지 그렇다면 진짜 11월, 12월이 가기 전에 왜냐하면 연말에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가 떠들썩해지죠.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박근혜가 북에게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보이려면 그 전에 해야 되는 거죠. 그건 간단해요. 5.24 조치 해제하면 돼요. 갑자기 기자회견 딱 해서 5.24 조치 해제한다. 이러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현정원이 예, 금강산에 갔어요. 네. 그 방북을 허용시켜줬는데 그런 걸 좀 계기로 해서 뭐 클래퍼가 가서 북미 정상회담 합의하듯이 현정원이 간 것을 계기로 5.24 조치를 해제한다든지 이러면 되거든요. 대북비라 살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계속되는 한 고위급 접촉은 없다고 북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반대로 그것을 막으면 고위급 접촉이 열린다는 거잖아요. 고위급 접촉은 왜 해요? 최고위급 접촉을 하기 위해서죠. 다시 말하면 박근혜 방북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제 조건으로 5.24 조치를 해제하는 거죠. 5.24 조치 정도는 해제하고 방북을 해야죠. 그리고 6.15 14선언을 계승하면서 남북 북남 관계를 결정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거죠. 네. 과연 박근혜에게 그런 진정성과 추진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현재까지는 진정성도 안 보이고 추진력도 의심스럽죠. 네. 그런데 모든 것은 변한다고 정세가 변해서 이제는 북미 관계 개선이 코앞에 있다. 그게 아니면 전쟁이거든요. 제가 제시한 합리적인 가설, 견해에 합리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는 북이 힘으로 미국을 제압하든지 아니면 말로 제압하든지 어쨌든 미국을 제압해야 제5차 반미 대결전이 끝나거든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힘, 전쟁이 터지든지 말, 협상으로 이루어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2015년을 못 박은 만큼 2014년에 10월, 11월 이 시기에 뭔가 진도가 나가야 하는데 클래퍼 후커가 방북을 하고 만찬 대접을 받고 두 명을 데리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뭔가 진도가 나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박근혜가 눈치를 채고 낙동강 오리알 되기 전에 더 정확한 비유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박근혜 현재 상황에 비유하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다가 보신탕 되는 거예요. 토사구팽. 미국은 박근혜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렛대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김무성의 개헌 본문론이에요. 박근혜로 하여금 실컷 북과 싸우게 하고는 미국이 먼저 결정적으로 북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박근혜가 하고 벙쪄 있을 때 김무성이 잽싸게 개헌 본무를 터뜨려서 레임덕이 돼버리면 다시 말씀드려서 북미 관계 개선에 발맞춰서 북남 남북 관계에도 개선돼야 되는데 그 개선의 주역은 박근혜가 아니라 개헌 이후 당선돼서 등장하는 새로운 대통령이 되는 거죠. 대체로 국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선 후보들 중에 한 사람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이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반기문은 2016년까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 중에 갑자기 남코리아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의 어떤 후보들도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안철수로 이어지는 이 강력한 라인업 이길 수 없는 거죠. 뭐 김무성이나 김문수, 뭐 정몽준 이런 친구들이 공을 던지면 이 클린업 트리오에서 무조건 홈런을 칠 거예요. 굉장히 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은데 뭐 어떻게 3연 반응이 없네. 3연 타석. 아, 3년 타석. 아, 네 명이 다 대통령 후보감들이라 아, 4연 타석 홈런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김무성도 바보가 아니고 아, 미국도 이런 흐름을 보고 아예 시스템을 바꿔서 권력 분점으로 이원 집정부제 외치는 대통령, 내치는 총리 이런 구조죠. 새누리당은 국회 과반은 자신 있다. 묻지마 투표가 있기 때문에 야권만 분열시키면 진보 세력을 이른바 종북으로 몰아서 또 기회주적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흔들기만 한다면 총선 과반은 하지 않겠느냐. 이런 속심인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에게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미국이 그 숨기려고 했던 것을 좀 북에서 힌트를 좀 줬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CNN 사진인데 후커 방북을 숨기려고 했지만은 북이 CNN을 통해서 공개한 사진 때문에 후커가 방북했다는 것을 알려져 됐으니까 이 부분을 일정 정도 박근혜에게 좀 알려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말로써 알려주고 그다음에 사진으로 알려주고 그래서 그 아펙 때 오바마가 찔려서 박근혜에게 설명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런 가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미국에서 먼저 국무부는 아니고 백악관의 그 관련자가 방북했다라는 얘기를 흘리지 않았어요? 사진 공개 전에? 사진이 16일인가로 나왔습니다. 아, 그럼 아펙 회의 때는 11일 날 만났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간은 안 맞네요. 예리해요. 그런데 북이 그런 사진을 통해서 박근혜에게까지 힌트를 주려고 했다라는 측면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거를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북은 정말 철저하게 남을 동족, 동포로 대해요. 가족이에요. 형제예요. 아무리 뭐 동생이 뭐 탈선하고 뭐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뭐 살인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혀도 형이 면회 가고 또 뭐 영치금도 넣어주고 사식도 넣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동생이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러도 형제 간의 핏줄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렇죠? 뭐 네. 우리가 형제 간의 연을 끊는다라고 말은 해도 또 나중에 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얼싸안고 같이 울고 이게 이제 형제 아닙니까? 이 관점이 너무나 명확해요. 그러니까 북은 올해 그 신년사에 나온 대로 북남 남북관계 개선을 정말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제한, 특별제한, 뭐 고위급 접촉, 이산가족 상봉, 북대표단의 파격적인 방남 다 있었던 것이고 북을 정말로 자극하는 대북비라 살포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멈추면 고위급 접촉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도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역시 일만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는 힌트를 주고 그 사상 최대의 호국 훈련에도 불구하고 북은 전선사령부 명의의 보도 한 장으로 끝내고 있거든요. 2010년만 해도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진 게 바로 그 호국 훈련 아니었습니까? 네.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심각하고 첨예한 전쟁 정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은 오히려 참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이걸 대단하다고 봅니다. 혹시 그 예전에 박근혜가 또 방북한 것도 있고 또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가 결국에는 미국에 소위 말해서 팽당한 것처럼 지금 김무성한테 팽당하고 있으니까 너 조심해라 이런 게 아닐까요? 굳이 그 말을 살려서 제가 설명한다면 박근혜가 방북해서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거를 언제 한번 북이 그 박근혜가 하도 괘씸하게 구니까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공개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그것을 긍정적으로 본 것 같고 그때 한 말을 박정희가 정말 문제가 많아도 막판에는 다르게 행동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거하려고 한 거기도 하지요. 부마항쟁으로 이미 더 이상 그 이용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도 있지만 그때 박정희에게 총을 쏜 오른팔이 김재규 아닙니까? 최측근이죠. 제2위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박근혜 이른바 정권에서 제2의 권력자가 누군가? 김무성 아닙니까? 지난 대선에서도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킨 사람이기도 하죠. 1등 공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김무성이 이른바 개헌본물론을 터뜨린 것은 박정희를 암살한 김재규의 저격에 비유할 수 있죠. 네. 아,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세, 돌아가는 상황을 박근혜가 좀 정확히 봐라 라고 이러저러하게 힌트는 줄 수 있어요. 어쨌든 시간이 별로 없고 이대로 가면 박근혜가 토사구팽 당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북이 그걸 안타깝게 보는 것보다는 어쨌든 원칙대로 기회를 주고 최대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을 보는 북이든 남이든 해외의 동포들은 범상치 않게 생각하는 거죠. 아,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는구나. 동족 핏줄이라고 보고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이런 견해의 바탕에는 북이 힘이 있다는 거. 북의 군사력, 외교력도 있지만 정치력, 그리고 자립 경제력. 이것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무엇보다도 북이 자랑하는 일심단결과 불패군력, 그 핵심 지도력, 김정은 최고 리더의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 20여 년간의 연구기간 중에서 절반은 북을 연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남은 태어나서 자라온 곳이고 알게 모르게 접한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북은 그렇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목적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야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제는 해외라든지 국제 경험도 갖고 있는데 그런 모든 지식과 경험을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듯이 코리아반도 정세의 핵이 북에 있고 북을 알아야 코리아반도 정세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오늘 클레포 방북을 계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겸사에서 최근에 이제 아페커고 이제 G20이 있는데 다른 거보다는 푸틴이 재밌습니다. 네. 푸틴을 미국과 유럽 제국주의가 고립시키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죠. 우크라이나 사건이 그렇고요. 친러 정권은 반러 정권으로 뭐 그 반러 정권이 사실상 친러 정권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심지어 말레이 항공 격추 사건 같은 제2의 9.11 자작 테러 사건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이제 사우디하고 미국 때문에 급락을 했죠. 유럽 쪽에서도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관련해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죽을 맛이죠, 경제적으로. 그런데 중국이 살려주고 있거든요. 중국과 러시아, 러시아 중국과가 밀착하면서 러시아가 경제 위기를 넘기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상하이 협력기구나 브릭스가 더욱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푸틴이 아펙에서는 중국 때문에 체면이 서고 G20에 가서는 완전히 구겨졌죠. 서둘러서 탈출하다시피 러시아로 귀국했고요. 그런 푸틴이 전 소련 국방상이면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렇게 존경하는 야저부 90회 생신 때 나타나서 김정은 최고리더가 보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과 만담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최용의 특사가 여러 중요한 군, 외교, 경제의 실무 핵심들을 데리고 방러를 했죠. 아, 한마디로 북이 푸틴을 챙기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김정은 최고 리더가 작년에는 최용의 특사를 방중시키고 금년에는 최용의 특사를 방러시켰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이제 장성택 사건 때문에 군대 내에 있는 그 잔여 세력을 정리시키는데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간 최용의 당비서보다 앞서 호명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방러를 앞두고 최용의 당비서를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호명하고 황병서 총정치국장보다 앞서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자리 제 역할을 차지한 뒤에 보란듯이 지금 방러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김정은 최고 리더는 화려한 듯 보이는 해외 방문보다는 싸움 준비 완성을 위한 군지도와 인민복지를 위한 경제 건설에 집중하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챙기는 것은 한껏 격을 높여준 최용의 특사를 보내는 이런 외교수를 보이고 있어요. 정말 박근혜 여군은 완전히 대조되는 외교술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북남 간의 리더십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실 이 닥터 스테판이 정말 박근혜를 위해서 결정적인 정보,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 거예요. 박근혜가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닥터 스테판. 그렇지. 옆에 보좌관들 몰래. 보좌관들이 있는 데서 들으면은 이른바 가오가 안 서기 때문에 몰래 들으면 돼요. 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렇지. 닥터만 쳐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인턴 쳐도 나올 것 같아. 네. 아, 인턴 스테판이 좋아요. 아, 최근에 이제 3호 4호가 이제 우리하고 같은 이제 닥터 스테판과 인턴 스테판의 만남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고전에 나온 3호가 있어요. 우리 훈쌤, 이상훈 동지, 코리언대 공동대표가 정말 세월호와 관련해서 논리적으로도 파악하고 있고 실정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설명을 해요. 전시작전권 반환과 관련해서도 아주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다만 클로즈 트랙과 관련된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하지만 인턴 스테판이 정말 괜찮습니다. 네. 예, 덕분에 닥터 스테판이 좀 여유가 생겨서 지난번에 다섯 가지 비유, 예, 닥터 스테판과 인턴 스테판이 만남에 2부죠. 그게 좋았다고 이제 하기 때문에 다음 호에서는 제1차에서 5차까지의 북미 반미 대결전을 다시 한번 총화해 보려고 합니다. 네. 새로운 정보와 정세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 닥터 스테판이 좀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들으며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정리하는 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방금 인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번에 있다가 나온 케네스 베라는 사람이 15년형을 받고 2년 반 만에 나왔던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그 북의 인권에 관해서는 미국은 말하지도 말라고 이런 말들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거는 못 봤는데. 그런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뭐 탈북자들이 증언했거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진짜 거짓말이 돼버리는. 네, 정리시키는. 한마디로 디스시켜버리네요. 네, 그래서 그 탈북자들은 이미 탈북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이미 탈북한 지도 오래되었고, 방금 이제 북에서 나온 사람이 게다가 이제 억류 중이었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북에 있으면서 좀 교화가 된 것 같아요. 아, 양심이 있고 머리가 좀 돌아가면 진실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죠. 아, 사실 그런 정도의 죄를 지었는데도 편하게 지내다가 돌아온다는 게 북이 어떤 사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니겠어요? 네. 예, 미국이라면 그렇게 안 하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네요. 이번 APEC 회의에서 중국과 미국이 만났고 또 중국과 이남이 만났는데 거기에서 모두 그 육자회담, 중국이 육자회담을 계속 거론하면서 강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또한 뭐 우리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한겨레 신문을 인용을 하면 거기서도 박근혜도 육자회담을 따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육자회담 말고 이제 담판을 지어서 하는 게 빠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진핑이 강조하는 육자회담은 어떤 의미인지. 예, 좋은 지적이고요. 육자회담을 해야 중국이 발언권이 생겨요. 삼자회담이든 육자회담이든 중국이 끼거든요. 의장국. 그렇죠. 뭐 의장국으로 부르든 뭘 부르든 그냥 중재 정도의 역할인데 육자로 가면 이제 남도 끼죠. 예. 이제 14선언에서는 3사자 종전선언이라고 그랬어요.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 그 3자에 중국이 끼냐 남이 끼냐. 북미 말고. 근데 4자에는 남이 끼는 건 사실이에요. 예. 일단 3자에는 북미 중 이렇게 보이고 4자에는 이제 남이 끼고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 발 담그고 싶겠지만 이게 이제 기존의 모델을 답습하는 거거든요. 부시 정권의 전체를 그대로 밟는 건데 사실 북이든 미국이든 어쨌든 수준급의 그 선수들 아닙니까? 반복을 싫어해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복잡해요. 변수가 많아요. 2015년 광복 당첨관 70돌 전에 제5차 반미대결전을 끝내려면 육자회담의 방식으로는 너무 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미 육자회담으로는 9.19 공동성명까지 해서 합의가 다 끝났어요. 집행이 안 됐을 뿐인 거죠. 그런데 이 여러 나라들의 그 말들을 다 모아가지고 1년도 안 돼서 결과를 내고 뭘 한다? 그렇게 안 됩니다. 더구나 지금 미국은 유엔에서 북을 제재하겠다고 하는 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전광석화처럼 단칼에 베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야 시간을 맞추고 그러지 않으면 이 지루한 또 어떻게 튈지 모르는 이미 또 합의했는데 집행이 안 되는 그런 길로 김정은 최고 리더가 갈 리가 없다. 김정은 최고 리더의 속도감에 맞지 않아요. 육자회담은 일단. 쾌도 난마식으로 알렉산더의 칼 일화 있지 않습니까? 그게 김정은식이에요. 복잡한 문제 전쟁으로 해결하든 협상으로 해결하든 협상은 단판으로 끝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터로 초전자기파 핵 위성탄두를 미 본토 지상 500km에 올리고 그 20일 뒤에 지구가 깨져나가는 영상을 틀면서 모란봉 악단의 단숨에란 연주를 하게 하겠어요. 알고 보니까 그것도 모두 김정은 최고 리더가 일일이 지도한 거더라고요. 모란봉 악단의 공연. 그 공연의 핵심은 단숨에거든요. 지구가 깨져나가는데 그거를 두 번 보여줘요. 재방송으로.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단숨의 정신이야말로 김정은 시기이기 때문에 육자회담에 지리한 방식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보는 사람도 지겨워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중국이 좀 땡깡 부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지금 미일남 삼각군사동맹의 아태판 나토 또 9월 달에 뭐 용맹한 방패 핵 공격 훈련 이런 거 하는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 사실이고 그 내부적으로도 복잡해요. 시진핑이 언제 한번 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쓰면 합니다만은 3대 세력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남으로 보면 이제 진보개혁 수구가 되는 건데 할아버지는 혁명가고 아버지는 당 가려고 아들은 국영기업의 대표인 그런 세력들이거든요. 도시에 있는 뿌띠적인 그 지식인들, 중산층들, 그리고 노동자들과 농민들, 이런 구조의 한가운데에서 힘겨운 사상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 건설이 급가속을 밟고 있는데 전쟁이라도 터지게 되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거든요. 한 50년 정도 주변에서 전쟁이 없다면 중국은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한 유언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막는데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북의 군사력을 알아요. 북이 그런 힌트도 주고 기술도 전수해주고 그래서 미국이 몰아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과 가까워지기도 했지만 북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전수해주는 등 견인한 측면도 있거든요. 전자가 객관적인 측면이고 후자가 주체적인 측면인데. 그래서 중국이 시간만 끄는 육자회담의 중재 역할보다는 단숨에 북의 힘에 의해서 미국이 꺾인다면 중국으로서는 반사 이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중국을 위협하는 미 제국주의 허리가 꺾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어떤 외교적 이득보다는 이런 이득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지금 철저히 북을 편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대북 인권 소동과 관련해서 중국이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도 그렇고. 그 이른바 인권소동이라는 거, 완전히 그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눈 가지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고 하는 이중잣대로 미국이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런 의미에서도 더 철저히 북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어요. 아펙이니 G20이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렇게 하지만 군사적인 측면과 이러한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북과 같은 행보를 하고 있다. 북과 하나가 돼서 움직이고 있다. 이 측면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네. 하나만 덧붙여서 최근에 이제 남코리아하고 이제 뉴질랜드 FTA 때문에 농민들이 정말 죽을 맛이죠. 이미 여러 차례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는데 박근혜가 하여튼 그냥 숨통을 그냥 완전히 끊고 있어요. 그러면서 올해 그렇게 돌아다닌 외유 순방의 성과가 이런 FTA들이다. 최근 아펙에서 중국이 제안한 아시아 태평양의 자유무역 협정과 관련된 그런 측면에서 남코리아가 여러 나라들과 먼저 FTA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것은 그런 변화에 선점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데 정말 한심하다고 아치 않을 수가 없어요.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제국이 바라는 신자유 정책에 오히려 천병이 돼서 돌아치며 자국의 농민, 노동자, 시민들을 죽이는 1% 재벌을 위해서 99% 민중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펴면서도 그 치명적인 결과가 무엇이고 그래서 결국 부메랑이 돼 자기 목을 칠 거라는 걸 모르는 거죠. 식량 주권을 비롯해서 민중의 생존권을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을 이명박보다 더 열심히 돌아치면서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대통령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느라고 지금 미국의 속내도 읽지 못하고 코리아반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신이 없어서. 줄줄이 FTA만 타결하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참 희한한 사람이다. 불을 향해서 날아가는 불나방이라고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데 그한 발짝만 더 앞으로 내딛으면 벼랑이라는 걸 모르는 그런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박근혜예요.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해외 순방이라도 하면서 뭘 타결하면 잘 될까 이런 생각하면서 간다. 외교는 꿈이에요. 오랜 기간의 꿈이에요. 어쨌든 외국어를 습득한다는 건 장시간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을 하면서 항상 그 꿈꿔왔겠지. 이렇게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잔 찍고 외국어로 얘기하고 그런 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와 대단하다 이런 소리 듣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게 다 속빈강정이고 결국 자기 무덤 파는 거고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를 모르니 정치의 기본이 외국어가 아니라 철학이라는 거 아, 민심이 하늘이라는 거 어쨌든 민족이라는 베개를 베고 죽어야 한다는 거 김구 선생의 말처럼 그런 사상과 철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열심히 돌아치는 거죠. 네.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과 예리하고 깔끔한 분석 잘 들었습니다. Thank you so much.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